시원한 오늘도 맑은 비 내리는 오후를 좋아하는 그대 뛰는 것보다는 걷는 것을 좋아해 컴퓨터보다는 강아지를 좋아해 내 손을 잡고 산책을 즐겨해 향기로운 커피를 좋아해 사사로운 내 말투까지 기억해 따뜻한 이불보단 내 품속에 기대 입맞춤을 좋아해 어떤 말이 필요해 약속해 너 아니면 안 돼 달콤한 비누 거품처럼 향기로운 미소만을 너에게 줄게 추울 땐 감기약이 돼줄게 슬플 땐 광대가 돼줄게 저기 저 파란 하늘 구름 뒤에 그대만의 하얀 눈이 되어줄게 밝은 너와 나 여전히 좋은 너와 나